곱 이손영거 뱃띠 항나롱서 마르코와라스 리코 농웅리오 캠팡둥 뭉뱃 잔지 냐타니 몽아푸시 Kong gawe ikson ka sekso damai ya, peace ya, peace ya.